우리가 오랫동안 이 구원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기독교에 속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구원이란 단어를 아주 익숙하게 듣고 있지만 그 구원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는 일은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때, 뭐, 신천지로도 넘어가고, 뭐, 구원파로도 넘어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넘어가는 걸 보게 될 때, 결국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 구원을 아는 것은 굉장히 깊고 풍성한 것이어서 또 그런 기회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살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전해지는 이런 공급되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살찌우고 유익을 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흔히 말하는 길을 우리 교회에 와서 보통 6개월이 지나야 말씀이 들린다. 뭐 그러기 전까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뭐다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시간을 조금 걸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어렵다고 하는지 이렇게 좀 성경의 교리적인 내용들 체계적으로 얘기하니 아마 예화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조금만 그래서 그게 진짜 6개월을 걸리는지 적응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지만 최소화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빨리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 지루하거든요. 참이긴 시간 동안 앉아 있다는 것이 뭐 재밌는 것에도 어떤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면은 또좀 잠이라도 깰 텐데 이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잠 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또 뭔가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토요일을 쫙 준비해서 이렇게 수면도 충분히 취하고 왔으면 또 모르지만 심지어 뭐 특히까지 TV 보고 뭔가 활동하다가 온 사람들은 이 시간이야말로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교회는 안갈 수가 없고 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버티다 보니 졸리는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신자로서는 최악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것은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영혼도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안 해서 그렇지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황폐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바르게 하질 못합니다. 본성대로 하죠. 다 느낀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됩니다.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생명의 양식의 공급이 충분한 사람과 충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전해지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잘 깨달음으로써 영혼을 살찌우고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더욱이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귀한 말씀이다. 옳은 말씀이다. 좀 감동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해서 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몰라도, 우리는 영물이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성령이 거한 자들은 특별히, 아, 이게 지금 이 바른 말씀인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한 말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말씀을 자기가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죠. 더 듣고 싶어 하고, 사모하게 되고, 거룩한 것을 더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녕 그런 우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로서 성령을 거하는 자들은 아마 그런 반응을 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이 구원에 대한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니 이 내용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최근에 살폈던 말씀은 기독교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원을 의롭다 하심으로 설명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제법 길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게 서론적으로 얘기했죠. 의롭다 하심과 이 행함의 관계.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이 의롭다 하심을 얘기해서 얘기하면서 행함이 행위로는 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의롭다 하심과 행함은 행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 문제를 한번 살피기 위해서 먼저 지난주에는 그것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주장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이 의롭다 하심을 행함과 분리시키지 않고 있는데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에 생길 어떤 문제점들을 사람들이 우려하고 실제로 그런 것을 오해하여서 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를 삶은 뭐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종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믿음에다가 다른 무엇을 덧붙여서 특별히 행위를 덧붙여서 그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말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이 기독교 안에 계속 있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의롭다 하심만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롭다 하심 하나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만 성경은 구원을 의롭다 하심만으로 말하지 않고 곧 이 의롭다 하심을 구원의 전부로 말하지 않고 거듭남으로도 말하고 회심으로도 말하고 성화를 말하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현재 시제로 이루라고도 말을 하고 그리고 영화로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으로도 말하고 있어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구원을 말하고 있어서 의롭다함만으로 구원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바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것만이 아니라 성화도 있어야 되고 거듭남으로 인한 어떤 생명의 역사, 회심의 역사 이런 것도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심과 이런 성화, 그 선행, 삶을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과 이제 선행, 행함 이것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라는 문제를 이제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왔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8절이 요약적으로 말을 하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의롭다함과 선행이 또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잠시 살폈죠. 자, 이제 이 둘의 관계, 이 둘의 연결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야고보서 오늘 읽은 말씀과 맞물려서 생각할 문제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과 문장상으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상으로는 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은 사실상 오직 믿음, 왜냐하면 행위를 배제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절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라고 요약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의롭다함과 행함의 관계를 크게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마치 수정하고 뒤엎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면 그래서 이거 도대체 분명히 문자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반대되는 표현이 분명히 문자상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함과 선행의 관계는 그러면 도대체 뭐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쪽은 저렇게 말하니 어떤 관계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 자, 우리는 먼저 의롭다함과 관련해서 선행 또는 행함이 차지하는 위치가 의롭다함과 관련해서 이 선행, 행함의 위치가 어딘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로마서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관련해서 의롭다함을 말할 때 믿음도 말하고 행함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믿음 말했죠. 로마서에서는 야고보서에서 지금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의롭다함을 말하면서 특히 믿음을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의롭다함을 말하면서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과 관련해서 성경이 믿음과 행함을 모두 말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부인할 수 없이 양쪽에서 봤어요. 문제는 의롭다함과 관련해서 믿음과 행함의 위치입니다. 이미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해서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살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얻는 것이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충분히 살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또 행함이니, 그럼 이 행함은 뭐냐, 이게? 의롭다함과 관련해서 행함은 어디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요, 이 산상수훈이나 바울이 말한 믿음의 순종 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가짜 믿음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일단 행함은 구원받은 자 또는 믿음 있는 자 또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열매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에 따라서 행함을 열매로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롭다함 얻은 그 자에게 뒤이어서 그에 따라 그 의롭다함 얻은 것에 따라서 이제 이어서 행함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행함의 위치가 이제 정리가 되죠.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뒤에 행함이 오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방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로 의롭다함을 말하면서 믿음 플러스 행함, 특별히 믿음 플러스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들, 특별히 행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 단어 세 개를 다 쓰지만 의롭다함, 믿음, 행함을 쓰지만 지금 우리가 말한 그 순서대로 말하지 않고 위치를 달리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믿음 플러스 행함, 그 다음 의롭다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에 따라서 행함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이것으로 인해 생겨난 방종과 여러 가지 우려를 생각해서 결국 믿음 플러스 행함 또는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성경이 행함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의 결과로 곧 뒤로 말을 하는데 이들은 행함을 의롭다하심을 얻는 것으로 그 앞에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차이가 로마 카톨릭을 위시해서 쭉 개신교 안에 아르미니 수자들이나 이런 그런 행함을 중시하는 그 그룹들과 이렇게 탁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런 도표가 이제 순서의 위치가 행함의 위치가 이렇게 기독교 안에 쫙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근거로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보라 이게. 여기 행함으로 의롭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면서 이 행함을 사실상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전제로 삼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야고보가 행함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전제로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행함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의 열매로 말을 했다면 그냥 열매로 말을 했다면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과 별 문제가 없어요. 잘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전제로 행함을 말했다면 야고보와 바울은 야고보서와 이 로마서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각각이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과연 가능하냐? 결국 모든 성경의 계시의 그 궁극적 계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원저작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존재 특성이 무엇이며, 그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혼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99%가 옳고 1%가 틀린 것은 광명의 천사나 하는 것이지 사단이나 이미테이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 1%의 흠이라는 것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 이런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을 양쪽에 말한다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본문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한 것은 무엇이고 야고보가 야고보서 본문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무슨 말이냐? 놀랍게도 둘 다 이 두 각자 바울과 이 야고보가 둘 다 자기들의 그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가지고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두 표현을 가지고,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다르니까, 이 다른 표현을 가지고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모순된 종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연결해서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하는 근거로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야고보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의 이 각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두 곳에 기록된 같은 용어, 이 의롭다함, 믿음, 행함, 똑같이 세 단을, 똑같이 같은 단을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용어나 표현, 특히 이제 세 관점론자 같은 경우는 그 믿음으로에 대해 그 전치사까지 달리 해석해가지고 뭐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이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용어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냐면 표현 자체가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로 삼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사실상 그 각각의 내용을 말한 바울과 야고보가 사용한 그 말을 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떤 말을 쓸 때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나는 이 의도로 한 것인데 상대는 그 의도 아니에요. 다른 의도로 받아들여서 그 똑같은 말에 다른 의도로 받아들인 것처럼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의도와 관심사와 자기 그것의 배경 속에서 달리 의미를 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을 말한 바울과 야고보의 의도와 배경 그리고 서로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도 어떤 관점에서 그 말들을 사용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것을 놓치고 각각의 그 표현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두 곳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각각의 표현에 대한 의도와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각각 그 행함, 믿음, 의롭다함을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로마서 본문에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한 것은 전후 문맥에서 말하듯이 잘 이해하십시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배경 속에서 이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야 하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법을 다 어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죄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 바로 그 처음 사역, 그 처음 역사에 초점을 두고 이 표현들을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크게 여겼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 그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김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이제 행함으로 의롭다 얻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때의 의도와 배경은 바울과 다른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다른 극단을 보았던 것이죠. 곧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달리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행함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 그것이 없는,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행함 또는 이 선행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공허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곧 믿음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가진 사람들, 그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단순히 지적 동의만 하고 행함이 없음에도 자신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안주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또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믿음을 예증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시간이 지났죠. 여러 해 시간이 지나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있는 그 믿음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함과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다함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경의 증거를 다른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사람이 똑같이 사용한 용어,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각각 의미를 달리해서 말한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둘 다 의롭다 하다, 믿음, 행함, 이 세 단어를 똑같이 말을 하지만 그들 각각의 이 말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서로 달랐던 것이고 관심사가 달랐던 것입니다. 자, 먼저 행함 또는 행위라는 말을 둘 다 야고보와 바울이 모두 쓰지만 그들은 의미를 달리해서 그것을 쓴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야고보가 쓴 이 행함, 행위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임을 증거하는 행위, 자신의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은 사실상 성화에서 갖는 행함 또는 삶,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한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이 의롭다함과 함께 말하는 그 행위는 로마서 3장 28절과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한 것에서 보았다시피 의롭다함을 얻은 자, 곧 신자의 행위가 아니에요. 신자된 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세우신 의, 바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완전한 순종을 하신, 순종에 의한 그 의에 필적하거나 그것을 보충하는 행위예요. 결국 죄인으로서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하셔서 세운 그 의에 상응하는 행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가져요? 어떤 인간이? 그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에 상응하는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들이 누가 그런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죄인에게는 가능치 않은 것입니다. 같은 행위라는 단어를 썼어도 우리말은 번역만 행함 행위 했지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썼어도 초점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각각의 그래서 그 행위를 의미를 달리해서 그 행위에 대한 위치도 각각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전혀 낄 수 없는 행위로 말했고 저쪽에서는 그 행위를 이제 결과로서 갖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와 바울이 똑같이 말하는 이 믿음은 또 어떠냐? 그것도 서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미 앞에서 잠시 말한 대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원래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말하자면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우리에게 가시적인 이런 공동체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그 진리에 나름 동의도 하고 감정적인 반응까지 나타내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귀신도 가진 믿음으로 말하면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서 그 믿음은 가짜가 아니에요. 결국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죠. 결국 선한 행실을 갖는 믿음인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믿음이에요. 바울은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을 그 못지않게 사실상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 모든 서신 후반부에서 자기가 쓴 뭐 무슨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 모든 서신 후반부에 가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적용적인 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명령법을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이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명령법으로 말한 것도 다 그가 행함을 말한 것이죠. 의롭담 받은 사람, 신자로서의 행함을 다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같은 데서는 아예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행함이 배격된 믿음, 행함이 배격된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바울은 행함과 믿음을 똑같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그것들을 말을 하고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고보와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하심도 결국 이 의롭다하심이라는 이 말도 이제 각각 다른 측면에서 또 강조점을 달리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충분히 살핀 대로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세운 의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사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간주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의롭다함을 말을 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상태,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으로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썼지만은 의도가 다른 것이에요.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 곧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에 초점을 맞추었고,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홀로 있지 않고 선한 행실을 수반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만일 그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쪽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강조의 차이를 생각해야지 마치 헬라어 문법을 따지고 단어만 가지고 마치 이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경신학의 한계예요. 이런 강조점이 있는 거죠. 같은 단어를 써도 단어 같은 거 썼다는 것만 가지고 같은 의미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의도가 달라요. 그 용어를 쓸 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이 참 믿음을 결국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그 야고보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참 믿음은 단순히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4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15절과 16절에서 암시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낳는 열매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 모두 의롭다 하심을 말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롭다 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말했다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했다고 하면 야고보는 그 의롭다 하심을 사람 앞에서 어떤 것인지를 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는 걸 말했다면 여기서는 사람 앞에서 의롭다 하심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바울이 말한 의롭다 하심은 우리 인간의 무엇이 낄 수가 없는 오직 믿음에 의한 것으로 말한 것이고, 야고보가 말한 의롭다 하심은 우리 인간 보기에 드러나는 어떤 증거,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순종을 낳는 믿음에 의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말 속에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울과 야고보의 강조를 모두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데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암과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행함 또는 선한 행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의 강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의롭다함을 받았어,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렇게 이것만 자꾸 자기에게 되뇌일 문제가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과 관련해서 그 검증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신 그 말씀의 논지를 따라서 사실상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의의 길로 행하며 선한 행실을 열매로 갖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논지를 따르면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으로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린 그 메시지를 함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바울이 말한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 메시지와 함께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고 말할 것이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위조된 확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는 위조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롭다 하신 것 안에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방종도 있고 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4절에서 야고보가 먼저 제기한 바대로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고 행함이 없다면 뭐겠어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선한 행실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 뭐겠어요?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도 갖는 믿음, 귀신들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가짜 믿음, 곧 의롭다 하심과 상관없는 믿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을 명백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한 가짜 믿음은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는 고백적인 정도의 수준이에요. 신앙 고백만 하는 정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만 받아들여가지고 야,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했으니까 신앙 고백만 받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짜 믿음으로 얘기해요. 또 15절과 18절에서는 행함 가지고 해요. 가짜 믿음은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 귀신들도 가진 믿음이다. 가짜 믿음은 귀신들 정도 갖는 수준의 믿음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고 하는 기독교의 정통 명제, 이런 명제들, 성경의 교훈을 반영한 어떤 내용들을 믿고 심지어 떨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떤다는 말은 뭐겠어요?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켰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동의를 하고 어떤 감정적인 반응까지 나타냈는데 그것만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참 믿음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진리에 동의하며 감정적인 반응까지 보이게 되면 아, 그 사람이 막 뭐 울면서 뭐 감정적인 반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보고 이 사람이 야 정말 믿음이 있다 딱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것까지 알 수 없다 이게. 나가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삶에서 행함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이전까지의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것만 보고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으로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 야고보는 외적인 신앙 고백, 이런 가시적인 공동체에 속하여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서로 관계를 교제를 갖고 그리고 성경 진리에 대한 동의와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을 가졌는지 구원받은 자인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본문 야고보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강조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그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강조하는데 그게 뭐예요? 행함인 것입니다.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앞에서 이미 말한 바대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죠. 야고보는 여기 2장 14절부터 26절에서 결코 우리의 행함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21절 이하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후 문맥은 행함, 곧 선한 행실을 결코 의롭다함을 얻는 원인이나 근거, 이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관전론자들처럼 믿음으로의 그 의로라는 이 전치사를 가지고 그것이 원인적인 의미다라고 하면서 억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하지 않는 한 그 내용 속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행함을 원인으로 말하는 것을 여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야고보는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입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과 같은 논지겠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명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걸 어떻게 드러내냐.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그것이 드러난다.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과 같은 논지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성경의 일관된 주장을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의 행함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아들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을 예를 들면서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라합까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논증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 라합의 너무 무명한 사람을 왜 더 좋은 많은 사람도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이 그 순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아브라함에다가 갑자기 무슨 라합이냐 그것도 기생라합 이방인 여인인데 왜 이 사람의 여기다 예를 들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 라합의 예를 든 것에서 좀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인을 제시하려면 둘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일단 하나 갖고는 증인이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증인을 둘을 세워야 되니까 일단 두 이상의 증인으로서 할 때 여기에 아브라함에다가 또 다른 한 사람으로서 라합을 거론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인할 수 없이 다 인정할 사람이니까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들긴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또 특별하게 또 예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그 라합을 들어서 그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논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생명의 위험을 물었습니다. 이거 자기가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 믿음이 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드러냈던 것이죠.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말한 뒤에 이 둘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곧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또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행함으로 성취하고 입증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 말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가 의로운 자임을 증명한다라는 그 의미로 그 말을 쓴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야고보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와 그의 행함의 문제를 서로 모순되지 않게 말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한 셈입니다. 그건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행위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 행위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함, 어떤 삶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가? 하나요. 오직 의롭다함을 받은 자. 가 행하는 것 또는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행한 것만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그 사람에 의해서 드러난 그 행위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말만 하는 자의 행함을 인정하지도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곧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자들의 행함은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도 받으지도 않는 것이죠. 왜 그러시는가? 분명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사회에 희생적인 공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봐도 참 기가 꺾일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들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바리새인적인 나름 바리새인들처럼 나름의 행함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행함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왜? 왜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너 너무 또 배타적이다 말이지. 너무 독선적인 주장이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자의 모든 것은 그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또 그가 행한 것이 아무리 사회에 기여도가 있고 희생적이라고 해도 그 조건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인의 조건이에요. 죄인의 것이에요. 죄인의 것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로마서 3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야지. 뭐가 하는 것 같지만은 다 치우쳐야지.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선행, 그의 행함을 인정하시고 받으십니다. 왜? 그것은 그 사람, 곧 행함의 주체자인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조건 속에서 행하는 선행만 의롭게 보시며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행함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떤 사람들이 더 그들이 더 귀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그들의 어떤 그 사람들과 그들의 행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함은 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행함만 기뻐하시고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모든 행함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의 행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그 스스로 맺는 우리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열매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연합 속에서 맺는 우리의 행함 삶까지 의롭다고 하시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의를 세우신 그리스도,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그가 행하는 모든 것, 행함 또는 그리스도에서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 행동, 그 모든 것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행한 행함 자체에 가치가 있고 그 행함 자체가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선행을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와 행함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 야고보서처럼 이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같이 연결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행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 행함을.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묘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비교해보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게 바꿔요. 너무 특별하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사실 때문에 예수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존재와 행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이 조건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는 말할 수 없는 특권과 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과 복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여기에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보고 있지만 나중에 이것의 영광스러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사실 이 땅에서부터 이것을 알고 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보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이 지위와 이 특권과 축복은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것을 알게 돼요. 믿음으로 이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이것의 가치와 복을 못 누리겠습니다만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 여러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함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까지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사십니까?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행하십니까? 사실 우리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도 우리의 행함 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면 별 차이도 없고 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하찮아 보이고 특히 이 세상의 숭고한 사람들의 희생적인 삶과 선행에 비하면 외적으로 보잘 것도 없어 보여요. 거기는 뭔가 걸출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이렇게 크 보인다. 우리는 아주 조밀조밀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들에 비하면 보잘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행함을,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신다는 것은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너무 영광스럽고 황송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생각하게 될 때 믿음으로 행하는 나의 행함을 기뻐하시며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한없는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의 행실까지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기묘한 사실이에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고 받아주시는 데는 바로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하신 그가 중보자로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조건이 다 형성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까지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 행실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 놀라운 특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을 풍성히 갖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행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러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 그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치 바울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행하여 맺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유혹이 거세고 또 우리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자 해야 됩니다.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이에요. 가능한 한 풍성이. 가능한 한 풍성이 맺고자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행함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에 대해서 상급까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급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빼겠습니다만 상급까지 주십니다. 바로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는 하버갈처럼 소원하면서 행하고자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상급을 받게 될 그런 행함을 갖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맥로린이라는 사람이 소원하면서 행한 것처럼, 행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전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 다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를 위해 될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신자들의 이런 고백이 왜 가능합니까? 이게 왜 가능합니까? 아니 어차피 구원했대는데.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걸로 스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함만 기뻐하시기 때문에, 받아주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행함을 갖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너무 안이하게 믿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은 대체로 그렇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도 이런 소원을 갖지 않고 너무 구원을 안이하게 생각지 않습니까? 너무 행함을 경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너무 크게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이것은 너무 적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치 않습니다. 그건 의롭다함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진심이 드러납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감추어지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바라고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고 싶어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래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환경과 직장과 그런 데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압니다. 우리의 행함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창조자요 심판자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행함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길 바라요. 기도합시다.